제가 캐나다에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을 때 한 기관에서 주최한 부부 대화 프로그램, 그 부부 폭력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그 기관에서 부부 대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제 아내와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숙희 장관께서 그때 그곳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이라는 말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사람이라는 말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삶이라는 단어 또 사람 또 사랑 비슷한 표현들로 이루어진 이 단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표현이 저한테 아주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온 그 삶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삶이 또 더해갈수록 사람이 되어가고 또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삶이 모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또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란 그 삶이란 말에서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또 사람이란 말에서 또 사랑이 나왔다. 그렇게 사람은 사랑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또 삶이 성숙해 되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 그 표현이 저한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그 세 단어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의 비전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표현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회복하고 또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또 제가 살아갈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지금도 이 표현은 저의 삶의 비전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 제 삶을 그렇게 촉구하고 체근하는 그러한 이정표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삶의 비전 선언문을 적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이상의 어떤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저한테 있었고 특히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목적이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꿈이 저에게 있지 않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 비전 선언문을 기록했고요. 또 하나는 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적어도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의 여정을 다 마쳤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나 내 자신에 대해서나 내 자식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일종의 삶의 이정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 삶을 방향 지워가는 그러한 비전 선언문을 적어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GOD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죠. 아이돌 그룹의 그 뭐 초창기 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GOD라고 하는 우리는 GOD 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GOD 이렇게 말하죠. 이 GOD의 그 곡 중에 길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곡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네. GOD는 자신들의 노래에서 이러한 가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가사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신이 걷는 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인생 여정 속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진정 이 길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러한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꿈, 아니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았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겠구나라고 할 만한 그러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고향제일교회는 지금 어떤 인생의 길, 교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대략 한 30여 년 정도 젊은 청년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죠.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삶의 비전은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선언문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저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삶의 목표, 예수님께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 생애를 통해서 살고자 하셨던 이유와 목적,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보면 온통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것은 곧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내신 그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또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그 삶의 목적은 그저 여느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집 비싼 차를 굴리고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이 초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또 포로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눌려 있는 사람,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 정서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관계에서 깨짐을 상함을 경험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신 그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 존귀함과 그 풍성함을 살아가도록 의도하신 그 삶을 잃어버리고 이 깨진 세상에서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죄와 고통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눈먼 사람에게는 보게 하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선명한 목적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들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고통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무지와 또 중독과 또 여러 가지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몸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그것을 예수님은 말로 또 몸으로 그리고 그 삶으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보면은 그때 느끼셨던 그 흡족함을 찾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이, 우리 또 가정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런 그 모든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시고 하나님은 어쩌면 통곡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러한 풍성한 삶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자신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와주는 삶을 사신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선이 굵은 인생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생의 끝에서 그 꿈을 이루셨고 정말 무엇이 기쁨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그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둔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저이고 또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나며 예수님이 그 말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회복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확대해 나가고 우리가 실감하면서 그것을 동시에 우리의 가정들과 또 지역사회에서 마을에서 말로 몸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이미 가셨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 곧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대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 선명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선명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 그것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외교관으로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부르심을 나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실감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겠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무엇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전인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선명한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취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대접이 이렇게도 놀랍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토록 값지게 하셨는데 그 값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정말 값진 인생으로 살 수 있는가?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의 꿈에 대해서 아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되면 아빠를 수목장을 해달라. 그리고 가능한다면 작은 명패를 그 나무에 붙일 수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서 붙여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랑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노라. 세 자녀를 키우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제가 평생을 살고자 하는 비전이며 또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했던 것은 그것이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를 거기에 묶으려고 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그런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심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1년 전에 제가 고향제일교회를 부임을 앞두고서 새벽기도 시간에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서 여러 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기도는 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이고 또 기도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꿈이 있듯이 또 이제 한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그것은 저의 인생의 비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그 바람이, 소원이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도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며 그리고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졌던 것이죠. 그때 기록했던 그 비전 선언문이 우리 주보에 기록한 비전 선언문이고 우리 앞에 있는 현수막에 기록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해서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것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들 속에 참된 구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싸매어질 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관계들이, 벽들이 또 멀어진 그러한 그 삶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더 그 가정과 또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렇게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실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이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간에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반복하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 매주 비전 나눔 모임을 시작했고 또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사역의 측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이러한 사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겨자씨 사랑방을 통해서 작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기초적인 틀을 갖추려고 했고 거기서 문화교실이나 또 실버대학 같은 그러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힘으로 한계가 있고 결국은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알기에 우리가 초기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영성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도와 또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또 화요 전도 모임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장년 사역 또 노년 사역의 기본적인 틀,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또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하반기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구체화하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큰 그림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육기관들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그 신앙의 기초를 쌓지 못해서 중학교를 가면,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교를 가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목적의식을 선명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말씀과 교리에 기초한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의 그 건물을 세워나가는 뼈대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그것을 익혀야 흔들리지 않는 집을,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기들을 세워가는데 이제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충실히 세워가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세당당한 자상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자신의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성적과 무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세당당하게 세워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서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는 네트워킹으로 세워가자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되고 우리의 1세대들이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네트워킹으로 세워가자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글로컬 세품이나 세계를 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나 지역사회를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가자.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큰 그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전략으로 이제 저는 먼저 부모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은요, 부모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로 인해서 또 진학으로 인해서 취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들에 대해서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 그 생각이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제 유경상 박사님을 모시고서 기세당당 생각 코칭 세미나를 여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모판 역할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사역들을 이제 작지만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제 가정에 대한 꿈이 있고 또 영적인 아비로서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하나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비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꿈, 이 비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제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또 실패와 실수를 체험하면서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누군데? 나를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가능한 것들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비전을 당장 가지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이 저의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의 표시이고 약속의 다짐입니다. 정말 내 남은 생애를 후회하지 않고 그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이 언젠가 내 앞에 불현듯 다가올 텐데 그때 그날이 언제이든 그것이 내일이든 그것이 뭐 10년 후이든 언제인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이 보는 성공과 성취를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말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을 그렇게 값지게 부르신 그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이제 값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그것을 꿈꾸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진리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상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작은 것을 경험해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그것이 우리 안에 가정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교육기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확대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또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저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복되고 즐거운 여정, 그것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을 향하신 그 아버지의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